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과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신자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와요? 작아요? 네.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과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율법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저주와 형벌을 명하죠. 그런데 저주와 형벌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졌다. 그런 얘기죠. 또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앞에서 죄가 우리를 명할 수 없고 죄가 주인이 돼서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가는 데서 우리는 해방되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두 가지로 제가 지난주와 오늘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얘기한 것은 칭의라는 것이에요.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무죄다라고 선언을 하시기 때문에 그 무죄라고 하는 영원한 선언은 우리를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감옥에 가지 않아도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죄의 형벌로서의 영원한 죽음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라고 하는 그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눌려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밥 먹듯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심으로써 죄의 노예로서 죄의 종으로서 더 이상 살아가지 않도록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은 칭의와 중생인데 이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이게 되고 잘할 때는 뭔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 같아요. 근데 잘 못 살 때는 도대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늘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의 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신자들은 여기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저 자신의 경험이죠. 그런데 저 자신만의 경험이 아니라 참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을 때에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지 않을 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율법의 저주 안에 들어왔다가 또 내 행위로 내 순종과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빠져나와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같아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드리는 순교자라 할지라도 순교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헌신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봉사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다고 결심을 하고 태어나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하나님 자녀인 거죠. 그렇게 하시는, 왜 이 난다, 거듭난다 하는 표현으로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기로 결심했다, 자기가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 자기가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할 때, 믿을 사람 나오라고 할 때 앞으로 나갔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기로 결심하고 태어납니까? 그것은 없던 생명을 부여받아야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성령에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결심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같은 말이죠. 그러면 네,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아시나요? 아, 제가 옛날에 누가 저한테 얘기할 때 영접기도를 했거든요. 영접기도를 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세상에 그거보다 쉬운 것은 없고, 세상에 우리가 전도를 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가 그러한 것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인간적이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도 대학교 때 정말 대학교 때 제 생애 전도의 피크였는데 전도를 하지 않으면 제가 점심을 굶는 결심을 하고 밥 먹을 자격도 없다 이놈, 그렇게 하고 그 율법주의에 매여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영접기도 따라 할 때까지. 착한 사람들은 다 해줘요. 착한 사람들은 다 해줘요.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에 와서 양육을 하고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사실은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야 드러낼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불편해지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의죠. 잘 들어보세요. 중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하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행위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신비로워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언제다 또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진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그런 말 있죠. 자동차 뒤에 스티커를 붙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본 스티커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거는 어차피 한 번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한 번 태어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영적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죽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게 하실 때에 그때 재림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살아나는 거 아니야. 다 살아나요. 화장해도 살아나요. 물속에 죽은 사람도 살아나요. 다 살아나서 그때 영원한 죽음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문제는 내가 거듭났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신비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내가 태어났는지를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알 수 없을 때가 많고 언제 거듭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옛날에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뭐라고 물어봐요?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언제 우리가 거듭났는지는, 그리고 모태신앙인 사람들 대부분은 모릅니다, 그거를.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모태신앙이 아니라 청년이나 장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회심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회심의 순간이라고 얘기하지 중생의 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면 살아난 때는 언젠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을 집어넣어 주신 것이 언젠지 몰라요. 야고보서 1장과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으면서 자라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믿고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죠? 죄 용서의 확신이라든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된다든지 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내가 보게 된다든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든지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지 않아도 찬찬히 일어나도 그거는 기적이에요. 죄인에게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아, 내 영혼이 살아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서 내가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낳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구나를 아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그것을 알았습니다.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빠져 제 의식세계에선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저에게는 회심의 경험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저에게는 왜 그렇게 말씀을 그전에는 말씀 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안 읽으면 때때로 저희 형이 때리니까 하여간 7살 차인데 자기가 대학교 때 은혜를 받고는 저한테 이렇게 그 못되게 했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읽고 싶고 하나님 그러니까 책가방만 집에 갖다 놓으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 말씀을 모르는 동생들이 불쌍해서 중학교 2학년 때는 1학년 애들을 우리 집으로 다 데리고 와서 라면 끓여주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참 너무너무 그 말씀 그리고 왜 그렇게 저녁 때만 되면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깜깜해지면. 그럼 또 한 내정거장 버스 내정거장 되는데 교회 예배당 가가지고 기도하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때는 교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 하나님이 중생의 은혜를 주셨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일이구나. 마음의 변화예요. 그래서 중생은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거는 마음의 변화는 결심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뭔가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 36장을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36장 이 성경에서도 그 특별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요절이라고 말하는 그 요절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에스겔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인데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207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마음을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여기 굳은 마음에 일하고 성경에 보면은 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부드러운 마음 이 고기. 그러니까 돌, 우리가 뭐 얼음장 같다, 돌 같은 내 마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돌에는 이 머리가 돌이어도 소망이 없지만 마음이 돌이라도 이게 참 소망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감동이 없고 무슨 얘기를 해도 전달이 안 되고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돌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탁탁 튕겨나갈 뿐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달아요.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쏙쏙 들어오고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읽고 싶고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외우고 싶고 그 말씀이 내게 주야의 즐거움이 돼요. 이거는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기로 아무리 무슨 서원을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뭐예요? 성령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새 마음을, 새 마음의 성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볼 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옛사람이, 아담 안에서 받은 옛사람이 죽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소원을 주신다 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소원이라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중생한 영혼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살 수 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건 중생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거룩해지고 싶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기를 원하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 거죠. 이게 본성의 변화예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동을 변화. 내가 이제 담배 피던 걸 담배를 끊자. 뭐 이제 술을 끊자. 그거는 결과죠. 결과. 단순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도저히 그 전에 잘하던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예요. 뿌리가 변하는 거예요. 근본. 뿌리가 변하는 거예요. 가지가 변하고 열매가 변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변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도 이 성향, 마음의 변화는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 가도. 더러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막 뜨겁게 믿는데 고난이 닥쳐오자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왜 그렇죠? 우리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그러나 끝을 보면은 아는 것이죠. 끝을 보면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시험에 들게는 하시지만 그러나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이 성향의 변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것처럼 결국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그런 성향을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계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에겐 그런 갈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 전혀 없다. 그냥 교회는 다니고 있고 교회는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런 게 나에게 없다. 그러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기쁘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을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게 만드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한 신자에게 있어서 율법은 더 이상 외부에서 나에게 명령하는 명령이 아니라 율법은 이제는 내 가슴에 새겨져 있는 내 내면의 욕구와 율법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더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세는 돌판에다가 기록한 걸 받았어요. 근데 돌판에 기록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여러분 액자 멋있게 해서 무슨 명필, 문필가에게 써서 주십시오 해서 십계명을 크게 걸어놨다 칩시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능력을 줍니까? 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마음이 그것을 원하고 우리 마음이 그것을 하고 싶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약속이에요.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한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나를 사도로 여기지 않아도 나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나는 그만둘 수 없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강권하니까. 내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경험하셨겠지만 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전도하라, 전도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잘 안 할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못해요. 아니 이게 무슨 뭐 다단계입니까? 아니 무슨 아니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속에 하나님이 바깥에서 목사가 명령 하나님이 명령해도 안 돼요. 근데 목사가 재촉하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 덜어 되니까 또 하죠. 그렇게 교회들이 덜어 눈앞에서라도. 근데 사실은 우리 마음에 새겨놓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세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면 죽여도 해요. 고난이 와도 해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아까 우리가 본 말씀에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둬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하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요. 시편 1편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즐거워한다고요? 율법이 즐겁다고요? 이거는 중생한 사람이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19편 우리 이 시편 제일 긴 장을 한번 가보죠. 119편에 몇 구절 한번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얼마나 공감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6절이에요. 119편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14절에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돈과 비교를 합니다. 돈 벌어준다. 여기에 오면은 여러분 대박 터집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는 데는 회비까지 회원권까지 끊어가지고 돈 내고 가서 거기도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빈자리가 좀 있죠? 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돈 벌어주는 것보다 나한테 좋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은 현실적인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다음에 47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훌쩍 뛰어넘어가서 162절을 한번 보세요.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것은 무슨 복권 당첨된 것처럼 즐겁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신자가 새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 새로운 경험, 이것은 새로운 세계,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기죠. 중생한 신자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행하는 게 기쁨이 된다고 말했어요. 옳아요, 맞아요. 근데 중생한 신자가 경험하는 현실은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이냐? 아니거든요.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원수로 여기는 삶이냐? 때때로 유혹에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신자들은 자기가 유혹에 말려 들어가고 죄를 지을 때에 낙심에 빠지게 되고 마귀의 정죄를 받게 되고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냐? 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지금 위선으로 속이고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죄 앞에서 유구무원이라 내가 아무것도 말을 하지 못하고 아 나는 아닌가 보다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데서 살펴본 것처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넘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죄의 몸, 죽을 몸을 아직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유혹하는 자를 불못에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원죄 때문에 죄의 형벌과 죄의 세력을 타고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이죠. 형벌이에요. 그 다음에 오염을 타고나요. 오염돼 있다고요. 다. 껍데기만이 아니라 속이.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은 성향을 가지는 거예요. 이 오염됐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죄책과 죄의 권세, 오염으로부터도 해방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오물이 가득한 아주 더러운 곳에 한 사람이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사람에게 줄을 던져서 그 사람을 건져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유 이제 살았다. 죽음에서는 건진 거죠. 죽지는 않게 된 거죠.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죄의 형벌로부터는 죄의 형벌은 죽음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건져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오물을 잔뜩 뒤집어 쓰고 먹기도 했어요. 자, 살아났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살자. 아, 살아나서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그냥 살겠어요? 절대로 그럴 사람 없어요. 살아난 사람은. 씻고 위 세척하고 그것도 불안해서 뭐 그러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더러운 곳에서 다시 돼지가 아무리 그냥 옷을 입혀줘도 다시 돼지 우리 가서 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본질은 뭔가 하면 신자가 범죄를 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성화의 삶을 성화로 내가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죽음으로 갔다가 생명으로 갔다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중생한 생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한 게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룰 힘도 없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룰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뭐죠?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기 싫은 애를 공부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공부하고 싶은 애를 공부시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야, 잠 좀 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아니, 뭐 꼭 행복을 그런 데서 찾을 건 아니지만 잠 잘 자는 애가 좋은 거예요, 자식이. 근데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몸을 헤쳐가며 쌍꺼풀 터지면서 공부를 하겠다고 잠을 안 자는 애를 보면, 그런 애를 보는 집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야, 잠 좀 자라 너는, 제발 좀 몸도 생각해라 그렇게 하죠. 마음이 없는 거를 외부에서 요구하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원함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싫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지가 않은 거예요. 아유, 또 잔소리! 이렇게 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그렇지,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중생하기 전에는 그 말씀이 싫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중생한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칭의가 율법의 저주와 죄의 왕노로 돼서 신자를 해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중생으로 새 마음 주시고 율법을 지키고 싶은 새 성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은 내가 시작을 했으니 네가 맞춰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들은 시제적으로나 우리는 경험적으로나 아직 안, 그날은 기다리고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께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루어가라.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고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한 다음에도 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날 귀한 정보를 받고 금요일인가요? 주기철 목사님을 야밤에 테레비를 봤거든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그러죠. 내가 야, 너 그렇게 고문받는데 네 하나님 어디냐? 그렇게 고문하는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네 하나님 왜 와서 건져주지 않냐 너를. 그러니까 주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지금 이 고문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내가 견딘 게 아니고 주님이 나하고 같이 견뎌주신 거다. 그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슬픈 일이 없고 아픈 일이 없나요? 다 있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그 마음은 나로 하여금 죽음이 와도 나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만들지 않아요. 왜? 중생했으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으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은혜와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를 수식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누구라도 알아줄 수 있는 어떤 큰 기업을 자수성가해서 일으킨 분이라면 그 기업의 창업자이시고 그 기업의 회장님이시라고 하는 그 영예보다 더 큰 영예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자기를 확인하지, 그런 걸로 확인하지 않죠. 내가 어디 굉장한 곳에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뭐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 소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율례를 우리 속에 심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성향을 주셨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여기에 율법이 다시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뭐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이렇게 나누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설명할 때. 근데 성경 자체가 그것을 이렇게 나누진 않아요. 요거는 의식법이다, 요거는 시민법이다. 이스라엘 그때 사회에서 예를 들어 가늠한 자는 돌로 쳐라. 우리 가늠한 자 돌로 치지 않아요. 의식법, 우리 제사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식 시민법 속에 나타나는 그 정신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어떻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는 거기서 배워요. 그 말씀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덕법, 십계명으로 나타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식법은 이제 끝났으니까 읽지 말고 필요도 없다고, 설교 안 해도 되고 그냥 도덕법, 십계명만 있으면 된다고. 천만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때 모든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 그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필요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가는 데에는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모든 성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성경을 다 설교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만 설교하지 않고 모든 성경을 다 가르칠 거예요. 왜? 모든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자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뭘로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을 믿으니까 어떤 목사에게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이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성경은 전체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선명해져요, 시야가. 여러분 뿌열 때 어떻게 운전하실 수 있어요? 앞에 뿌여면 어떻게 운전하세요? 할 수 없죠. 저는 미국에서 후진차를 처음에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미국 미제차는 하여간 쓸데가 없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새벽 기도를 가면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가는데 아침에 이게 지워지질 않아요. 겨울에는 이 낀 게 아무리 틀어도 지워지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요만큼 틈이 나오거든요. 또 새벽 기도를 그러면 일찍 일어나서 가면 돼요. 새벽에 10분이 어딥니까? 꼭 그 시간에 일어나서 저는 목숨을 걸고 운전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집에 교회 다 도착하면 다 이제 없어져요. 그게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뿌연 데서 우리는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주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게 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뭐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말씀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말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성향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 어떻게 갑니까? 내 본성이 내 원하는 걸 하고 싶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이면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원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줄 필요도 없어요. 여기 다 있으니까. 근데 성향은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걸어간 인생은 성공을 하는 인생일 수도 있겠지만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신자는 어떤 자세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은 우리 순종이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중생한 사람만이 가지는 특성이 두렵고 떨림이에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 대상을 신경 쓰지 않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중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분이고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만나야 하는 분이고 결산해야 하는 분이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고 그분이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걸 알고 그럴 때에 내가 그분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것은 경거망동이 아니죠. 그것은 두렵고 떨림입니다. 말하자면 거룩한 존경심입니다. 거룩한 존경심이에요. 경외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부들부들 떨라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경거망동으로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시편 119편 1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주의 판단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경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중생의 증거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중생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알 때 우리가 그거를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구원받은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나에게 아무 중요한 게 아니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내가 나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빼놓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나에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데 중생한 신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주신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뜻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넘어질 때 있어요. 넘어지지만 다시 정죄의 자리로 들어가서 나는 이제는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뭐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는 다시 부끄러워 그 죄를 인해 부끄러워하며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고 은혜를 입고 주를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중생한 신자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계속 머물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나 순종할 때나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들을 로봇이나 물건처럼 다루지 않으시고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우리를 존중하시고 다루어 가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사도처럼 바울사도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아, 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린도후서에서 자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신 분이 뭐라고 말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율법과 복음 설교를 마치기도 하지만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여러분들의 한 해 2015년 하나님이 주신 해였죠. 하나님이 주신 날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이 해를 마감하시겠습니까? 저는 세상에 이거보다 멋진 고백이 어디에 있을까 싶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죽을 날을 대비해서 생각해 놓을 만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사람 진짜 잘 산 사람이죠. 진짜 잘 산 사람이죠. 더 이상 잘 사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참 많이 쓰고 한 것 같긴 한데 내가 내세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내 속에 마음 주셔서 했고 저 좋아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훈장도 아니고 무슨 사람들 앞에서 무슨 척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선교사로 있을 때에 선교회 대표로 있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면서 제발 선교사 불쌍하게 보지 말라고. 아니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왜 나는 여러분이 불쌍하다고. 아 선교사 불쌍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쵸? 좋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죠. 신자는 그런 의미에서 중생한 신자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좋아서 하는데 네? 여러분 2015년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도 바울사도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저 내 인생에 내가 그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고 더 어떻게 잘 되고 그냥 그저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그런 인생 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내게 주신 새 본성, 새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를 열심히 섬기고 주를 섬긴다는 거 교회 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기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관계, 자녀,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를 잘 섬기시고 그리고 주님 내가 많이 수고하였으나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16년을 또 열어주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간들이 그런 고백으로 그런 고백이 깊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끄럽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 제가 옛날에 전기를 읽으면서도 참 감동을 많이 받았지만 짧게 다큐멘터리로 그렇게 맺는 걸 보면서 참 저분은 나보다 젊어서 주님께 갔는데 이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다가 주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그 거듭남이라고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집사인가?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우리 교회 몇 년 나왔나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아이 뭐 그냥 살지 뭐 이렇게 말고요. 진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오라고 그러셔도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우리 영혼의 준비가 되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거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구해야 할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나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나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나 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대로 주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거지 같은 심정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주 앞에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저희 가슴에 새겨주시고 저희 안에 베푸신 구원의 중생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 이 모임 가운데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수로보닉의 여인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즉시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에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